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로마서 제8장입니다. 38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처럼 기도하고 간구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드리는 마음으로부터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를 만나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쓸데없는 생각이나 그리고 혼란스러움으로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가 하나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절망적인 존재이고 죄가 어떻게 인간을 병들게 했으며 죽음이라는 질병이 어떻게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지 그 사건이 적용되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과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태초와 종말이라고 하는 전체의 구도 속에 넣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내용들은 교리적으로 예정과 하나님의 지키심에 관한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것을 되찾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아마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물론 신자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 정도가 아니라 기도할 힘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벌하실까봐 두려운 그런 상황에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전에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실한 성도의 삶을 안 살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정이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교리처럼 느껴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혼란을 불러일으킨 진리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정리를 하시면 아마 이 예정의 교리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돈독해질 것입니다. 원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 넓은 범주에 속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작정은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로서 이 세상에 일어날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을 가리켜서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넓은 우주 속에 있는 한 지구에 불과합니다. 책을 한 권 사서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읽어보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태양계입니다.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고 그 주위에 아홉 개의 별들이 돌아가고 있죠. 수금지화 목토 전해명 아홉 개의 별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태양이 빛나고 있는데 그 태양은 겉에가 6000도고 내부의 온도는 1500만 도쯤 된다고 하니까 가본 사람도 없고 상상하기 어렵죠. 속에 수소가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열을 받으면서 헬륨으로 변해서 지속적인 폭발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태양 표면에서 공중으로 2000km 가까이 되는 불길이 치솟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야, 이 태양이 온 우주의 중심인가 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태양도 얼마 후면은 더 이상 폭발할 수소가 없어서 불이 꺼지게 되고 불을 꺼지게 되면은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이 지구에 지구를 비롯한 모든 위성에 이제 그 빛이 가지 않고 종말이 오는 겁니다. 물론 40억 년 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태양계도 우리 은하계라고 하는 큰 은하계에 구퉁이에 있는 작은 가족에 불과합니다. 가족이라고도 칠 수도 없고 은하계 우리 은하계 안에서도 태양계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하계의 별의 식구의 총수가 2000억인데 그 중에서 10개니까 정말 그거는 먼지와 같은 것인데 우주는 그런 2천억 개의 별이 모인 은하계가 수십억 개가 모여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 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아는 바가 너무 없는 것입니다. 그를 보면서 신비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어떻게 이 그 질서정연하게 그 이 2천억 개의 수많은 별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그런 2천억 개씩 있는 은하계가 수십억 개가 모여서 그것들이 움직이고 역사에서 그렇게 우주의 질서적인 질서로운 조화를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참 감탄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것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거는 또 하나님의 보존이라고 부르는 사역이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커다란 우주의 생성 혹은 인간의 삶과 죽음, 전자는 질량면에서 엄청나고 후자는 인간 자신에 관한 의미에 있어서 엄청나죠. 그런 사건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를 향해서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날고 정하신 때에 수명이 다해서 떨어집니다. 누구도 보는 사람 없이 피었다 지는 한 포기 들풀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태어날 수가 없고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소멸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작정 가운데 특별히 도덕성을 가진 피조물들에 관한 미리 정하신 작정을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도덕적 피조물들은 셋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천사들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셋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지금 받은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영원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로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도 예정을 말할 때에는 태초로 가서 예정을 생각하면은 혼란에 빠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들이 예정을 말해야 하지만 예정이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들은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중심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구약의 모든 역사와 메시지들은 한 분을 겨냥하면서 달려온 것들이고 신약의 모든 계시와 역사는 한 분으로부터 흘러나온 계시들입니다. 구약은 한 분을 바라본 예비적 계시였고 신약은 한 분을 통해 나타난 계시였습니다. 바로 그 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 이전 시대를 BC, 기원전, 즉 Before Christ라고 구분하고 그 예수님 이후의 시기를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보아도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건 안 인정하는 사람들이건 간에 어쨌든 간에 BC와 AD 기원 전과 즉 기원 후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부르죠. His, 그의 스토리,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역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 역사, 이것이 구약의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역사, 이것이 신약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역사의 중심이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되신다는 진술은 단지 수학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이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구원 사건의 의미가 모든 역사의 앞뒤를 갈라놓는 중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라고 할 때 이것은 시간적,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 의미가 예수님이 모든 역사의 중심점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구원 사건,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시는 이 한 사건을 향해 달려온 역사이고, 신약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한 역사의 기록이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는 구약만 가지고 읽어서는 절대로 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계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기 위해서는 신약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구약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새 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그 나무는 전혀 비슷하지 않죠? 감나무는 감 달린 나무고, 밤나무는 밤이 달렸습니다. 물론 대추나무는 대추가 달렸죠. 나무 생김새도 달라서 그걸 혼돈할 사람은, 열매까지 달려있을 때 더군다나 그 나무를 혼돈할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나 만약에 뿌리만 잘라서 흙에 뒤덮인 뿌리만을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나무의 뿌리냐, 그리고 이거 계속 자라면 앞으로 무슨 꽃이 피고 어떤 열매가 맺겠느냐고 물어볼 때에 그거를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나무를 집중적으로, 그것도 나무의 뿌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풍부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그거를 구별해내기가 힘들 겁니다. 신약을 모르고 구약을 보면 마치 그렇게 뿌리만 잘라놓은 나무를 보고 이 나무에서 무슨 꽃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지를 생각하기 힘든 것처럼 그런 정도로 구약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구약만으로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신약의 계시를 허락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새 교훈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들이 어디에서 입증되냐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구약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소수입니다. 그만큼 구약만을 가지고는, 구약 자체만을 가지고는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완전히 드러내는데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들이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을 앞에 있는 창세기서부터 읽으라고 가르치지를 않고 요한복음부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이 성경 계시의 전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풍부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그 지식의 빛을 가지고 구약으로 들어갈 때 찬란한 이 보석과 같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계시와 진리들을 그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뿌리와 열매의 관계로도 묘사할 수 있지만 그림과 해설로도 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미술 전시회에 가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이 추상화입니다.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추, 빼버렸다는 거거든요. 상. 이렇게 우리들이 흔히 이해할 수 있는 상을 제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추상화를 보면 항상 드는 느낌이 저런 건 나도 그리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 그렇습니다. 저건 나도 그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릅니다만 60년대에 소련의 수상을 지냈던 후르시초프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피카소가 이미 벌써 당시에도 유명한 가수였는데 아니, 가수가 화가였는데 그 피카소의 그림이 참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그 그림을 보고 나서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 그림은 당나귀 새끼가 꼬리를 흔들어서 그린 그림이다. 그게 좀 얼마나 무식한 발언이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피카소가 내려간 게 아니라 자기만 망신을 당한 거죠. 그죠? 정말 그 사람처럼 망신을 당할까봐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어떤 건 보면 그냥 그 물감을 막 집어 던진 그림도 있고 아니면 물감을 뿌려놓고 발로 막 밟고 지나간 것도 있고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아 참 저게 왜 아름답다고 말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갈 적이 많죠. 그래서 언제 한번 미술을 전공하는 그 화가를 한번 만났습니다. 저는 전문가를 만나면 늘 배우고 싶어 하니까 추상화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뭐냐면 추상화는 상을 빼버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거는 미술에 대한 고도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이 저자가 이 그림 그리는 화가가 원래 의도 머릿속에 넣고 있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그거는 아무리 탁월한 미술적 식견을 가진 사람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름답고 이것이 추상화를 놓고 1등, 2등 이렇게 상을 매기는 건 뭔 기준이냐 그랬더니 그거는 문학으로 말하자면 독자 비평식이라는 거죠. 어차피 그린 본인 이외에는 그 무엇을 생각했다가 그 상만 빼고 인상만을 거기다 남겼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보는 사람이 그것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심사한 사람이 기가 막힌 해석을 거기에다 부여하면 그러면 그 작품의 진가가 돋보인다는 거죠. 거기까지 얘기를 들었는데도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 그렇지만은 한 번은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어느 잡지에서 정말 반추상화를 그렸는데 뭐 외계인 같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그거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는 이 미술사에서 신기원을 열어가고 있다고 자부하시는 노화가인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 그림에 대해서 한 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설명을 듣고 그 그림을 보니까 진짜 이해가 가요.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 그림을 구약이라고 말한다면 그 설명이 신약이에요. 어? 그래서 설명만 들으면 얼마나 건조하겠어요. 그림만 보면 답답한데 설명을 듣고 그림을 보면 그림이 생생하게 살아나고 그림을 보면서 이 해설이 떠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아람어는 조금만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셈족 언어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언어들이 있어도 이 가장 서정적인 언어가 바로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뿐만이 아니라 셈족 언어 모두가 이렇게 그 서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산문을 쓰기에 적합한 언어가 아니라 시를 적어가기에 적합한 언어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그림과 같은 많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언어를 택해서 구약을 기록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또 인류가 발명한 많은 언어들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묘사할 수 정확한 묘사에 적합한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히라보입니다. 그리스어죠. 그 언어를 사용하셔서 신약을 기록하게 하신 것도 역시 우연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감성적으로 풍부한 언어로 구약의 그림을 그리시고 가장 정확한 묘사할 수 가장 정확한 묘사로 신약을 기록하셔서 정확한 묘사를 가지고 풍부한 서정성을 가진 구약의 계시를 해석하고 구약의 풍부한 서정적 계시를 가지고 신약의 정확한 계시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에도 이런 연구 방식이 견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정을 이해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계시의 중심성을 우리들이 이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이쪽이 태초이고 이쪽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태초와 종말로 쭉 시간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이죠. 의미적으로.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이 여기가 구원 사건이 일어난 여기가 가장 빛이 찬란하고 환하다는 것이죠. 여기로부터 아주 멀어지면 흐려진다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더 멀어지면 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확연하고 찬란하게 드러났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멀어진 태초일수록 흐리고 거기로부터 멀어진 종말일수록 어둡단 말이죠. 근데 계시를 가지고 말을 해도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그 위에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영적인 어두움과 지적인 눈멀미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죄가 가득 차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영혼에 어두움이 깃드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이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보여주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지런히 탐구하고 공부하면 이해력이 증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에 관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이 계시와 우리의 구원을 향한 계획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지성적인 눈먼, intellectual blindness죠. 그 지적인 눈멀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도 연구하고 이해하면 될 텐데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건 그 안에서는 찬란한 계시의 빛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희미하고 흐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많이 부지런히 배워야 해요. 부지런히 네? 올바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진실한 신자로 계속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 내 밖에 있는 이 세상의 온갖 시험과 유혹, 이런 것들을 이기고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합당하게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공상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것들을 부지런히 공부해 감으로써 알 수 있고 또 그런 거를 공부해도 영적으로 이 죄를 짓고 어두움 속에 있으면은 그런 지식들이 효과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고 한편으로는 부지런히 탐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교리반에서도 부지런히 쓸데없는 거를 무슨 지식이든지 막 이런 것들을 섭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별로 쓸데도 없는 책들 들고 말이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일이에요. 그런 시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책방을 자주 가는데 책을 딱 사면은 세 종류로 골라서 사요. 하나는 뭐냐? 탐구할 책. 두 번째는 여가가 나면 읽을 책. 세 번째는 뭐냐면 화장실에서 읽을 책. 이게 세 종류의 책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시시껍질한 책들은 시시껍질하지만 그러나 궁금한 책. 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유익이 있는 책. 이런 것들은 화장실에서 읽는 거예요. 요새 무슨 뭐 투란도트 뭐 한다 그러더라고. 투란도트가 무슨 뭐 과일 이름인가 뭐 그래서 그래갖고 투란도트 책 한 권 샀습니다. 어저께 사가지고 왔는데 쫙 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잠깐 동안에 화장실에서 봤어요. 정말 그 상상력이 기발하더라고. 그 뭐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너무 몰라도 안 돼. 너무 잘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좀 비슷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가가 있을 때 읽는 책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골몰하다가 너무 피곤할 때, 쉴 때, 그때 쉬면서 읽는 책들. 그런 것들은 약간 무게가 있는 책들을 읽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탐구할 책들은 어떤 책들이냐면, 나에게, 거룩한 지식을 가져다 주는 책들. 즉, 공부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만드는 그런 지식들이 바로 탐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책 가지고 밤새고 그러는 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밤을 새고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밤을 새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주 새지 마세요.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근데 오늘날 너무나 지적으로 무지해요. 그렇다고 영적으로라도 아주 초롱초롱하게 깨어있으면 그러면 부족한 지식이라도 붙들고 온전하게 살려고 하니까 중간은 하는데 그런데 지적으로 게으르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탁월하다는 생각은 엉뚱한 발상이에요. 누구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누구든지 영적으로 나태해질 위험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지적으로 매우 게으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움이 없도록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면서, 그는 자기 부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지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고 거룩하게 하는 지식들을 습득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때 거기에 끌려갔을 때 이미 백발의 노사도 95세쯤 되었을 때인데, 그 백발의 노사도가 어린아이처럼 펑펑 우는 장면이 나와. 왜? 천사가 마지막 날에 될 계시를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 계시 속에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일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인봉이 되었고, 천사들이나 사람이나 누구도 이 인봉을 떼기에 적합한 사람이 없으니 어린 양 이외에는 이 인봉을 뗄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이게 계시는 주어졌는데 그 계시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지. 도서관까지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이용해요. 그 왜 그러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지적인 눈멀 때문에, 눈멀미 심각해지면 어느 정도가 되냐 하면, 태초와 종말만 눈에 어두운 게 아니라 너무 캄캄해져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 계시의 빛이 비치고 있는데도 십자가가 뭔지,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왜 예수 믿으면 참신자가 돼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캄캄한 소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100번 양보해서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다 가면은 박수치고 좋아할 존재는 마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탐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읽는 책이 있어야 해. 성경은 어디를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책은 어디를 읽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지식들을,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는 지식들로 계속 공급해서, 우리 시대를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이 종말을 보고, 미래를 보고, 과거를 볼 때에, 적어도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것은 우리들이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알려주신 것이 우리의 이 영적인 어두움과 지적인 눈멀므로 말미암아 못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책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은 어디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읽고 있습니다. 요새 무슨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책 어디에, 이게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연필이 꽂혀 있어야 돼, 이게. 어디 꽂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계부에 꽂혔습니다. 이게 되겠네. 그래서 내 교류반에서도 그랬어. 응? 나는 나 자신의 별명을 스스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고삼이라고 지었어. 고삼은 모든 걸 절제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고2쯤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탱탱히 공부 안 하고 해서 대학 가겠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공부해서 한 30년 신앙생활 하고 나면은 여러분 뒤에 여러분들을 수없이 마음을 녹이고 깨트렸던 책들이 책꽂이 서너 개 정도는 쫙 비치되어 있어요. 그 후손에게 물려주고 죽는 거예요. 그게 그 지식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사랑스러우신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던 주님, 전에는 몰랐던 것을 주님에 관해서 새롭게 알게 될 때 막 뛸 듯이 기쁜 그 기쁨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수많은 은금보다도 더 귀하고 영토보다도 귀하고 그리고 고관 대작 이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거예요. 그런 기쁨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노래한 흔적이 119편이에요. 주의 말씀을 인하여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천천 금은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노래했던 그 시인의 노래가 바로 그런 거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과 지적인 눈 멀므로 말미암아서 이 마지막 것은 잘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찬란한 계시의 빛,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것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 그렇게 해서 신자된 우리,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렇게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록만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미래에 될 일을 다 파악했다고 그렇게 이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가짜라요 이게. 그렇게 다 알 수가 없어요. 어? 또 그거를 잘 안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야. 이미 중심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비치는 이 찬란한 계시의 빛부터 우리들이 잘 이해할 때 그 마지막 끝에 될 일들은 우리들이 잘 몰라도 우리가 정말 좋은 신자로 사는데 별 문제가 안 돼. 666이 뭐고 거기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역사적으로 수많은 해석이 있었어요. 어? 그러나 어떤 때는 그것을 교황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바로 히틀러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라고 네로 황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지금에 와서는 다 그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돼버렸으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 몰라요. 666의 표가 뭘까? 컴퓨터 바코드라 그러는데 그게 맞을까? 몰라요. 근데 그런 거를 모른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 없다 이거지. 666의 바코드가 무슨 코드지 간에 또 마지막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든지 아니면은 새로 만들어지는 유럽 공동체의 통합 대통령이든지 예? 뭐 누구든지 간에 뭐 그 누구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로서 종말을 기다리면서 사는 데 있어서는 그 지식이 어두워서 잘 좀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 충분하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마주 보리라 말씀하셨죠. 그 옛날 거울은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이런 거울이 아니죠. 이런 거울은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그 옛날에는 이 성경 쓰여지던 시대에는 대개 거울이 석경 아니면 동경이에요. 중국에 이번에 가니까 그 물을 거울로 활용했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미인이 살았는데 다리가 이렇게 연못 위에 있는데 다리마다 이렇게 뻥뻥 뚫었어. 저기 빠지면 위험할 텐데 이렇게 뚫어놨나 그랬더니 그게 거울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화장을 고치고 간대요. 글쎄, 뭐 워낙 뻥이 센 사람들이니까 믿는 척 했죠. 근데 동경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를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거기에 비추는데 비추기야 비추죠. 그러나 대충 형체만 비치지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울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이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미하다고 말한 거죠. 그래요. 지금은 희미해요. 어떤 때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의 빛 아래서 살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염려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면서 예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이 예정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거꾸로 자기 자신을 회고하면서 이 예정을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한다면은 전망적으로 예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망적으로 이 예정을 이야기한 것이죠. 좀 이해 안 가시죠? 이제 설명을 들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예정 교리를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항상 질문하는 것이 그거죠. 목사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어도 예정 안 됐으면 결국 꽝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가족들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전도해도 결국은 헛수고인데 그러면은 그걸 미리 알고 예정된 사람만 복음을 전하면 낭비가 없이 참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정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시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의 모든 구원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예정으로 알아맞혀서 복음을 전하고 않고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기다려봄으로써 예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구원으로 예정됐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정이었단 말이죠. 자, 제가 이제 한 예정을 들을 테니까 이걸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모든 의문이 풀리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 구약의 지식마저도 당시에 유행하던 유대교 사상에 의해서 잘못 물든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어쩌면 지상에서 존재했던 최상의 성도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최고의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다메섹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고 인생 전체를 갈라놓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속에서 세 번이나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즉시 사도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얼마 동안은 그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사건을 계속 언급을 했죠. 야, 정말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못 만났더라면은 지금도 여전히 헛된 유대교 종교 지도자의 길을, 생명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텐데, 그러면서 감사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우연히 거기서 주님을 만났겠지만은 자기는 계획이 없이 거기를 가다가 주님을 만날 계획 없이 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지만은 그렇게 절묘하게 거기에 찾아오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만나서 예수 믿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미 오래전에 가지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은혜가 깊어지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아, 그렇구나. 이게 우연히 다메섹에서 만난 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것을 계획해 놓으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까지도 신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수많은 정자가 나와서 난자와 결합해 하나가 만나서 생명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태어났다 이거야.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가 있을 때 그때 벌써 하나님은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후에 어느 시점을 정해서 사울인 나를 꺾어서 그래서 예수님 믿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 전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려고 나를 택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은혜의 감격이 훨씬 깊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견고해진 거예요. 아,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긴 했지만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뭐냐면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어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은혜를 더 받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야. 내가 겨우 엄마 뱃속에 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저기 사울이라고 이름 붙여질 녀석이 저 뱃속에 들었네. 저 녀석을 내가 회심시켜서 나의 나팔로 삼아야 되겠다. 그 이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만세 전에 나를 택하사. 그래서 은혜의 경험의 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거꾸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갈 길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내가 여기 이렇게 선 것은 내가 어느 날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탁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서부터 계획을 하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에 세우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내 인생의 현재는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겠는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내 미래의 날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가 갖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10년 후에 내가 뭐가 되어 있을까가 그렇게 궁금해서 아주 가슴이 졸일 정도로 그게 궁금했었어요. 한 83년도에도 그랬고 93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10년 후면은 83년도 제가 대학원에 있을 텐데, 그럼 83년도 10년 후 나는 지금 이렇게 가난한 신학생인데 10년 후에는 내가 뭐가 돼 있을까? 계속 학교에 선생을 하고 있을까? 뭐가 되어 있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10년 뒤에 지나가니까 신학대학의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뭐 교수 생활 행복했죠. 근데 괴로움도 많았고요. 근데 93년도에는 또 2003년도에 어떻게 됐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때는 이 교회 개척하기도 전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궁금했죠. 신학교에서 계속 선생으로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예감이 이미 들어왔고, 그러면 어느 교회가 나를 데려갈까? 그 교회에 갔을 때 성도들은 나를 좋아할까? 한 10년 후에 죽어라 하고 성도들과 장로님들에게 구박만 받고 꼭 주눅든 오리새끼 모양 교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밥이나 먹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고, 그땐 벌써 이미 설교하러 많이 다닐 때, 사역할 때니까, 아니면 또 하나님이 10년 후에 나를 역사적인 설교자로 쓰셔서 오다양 육대주를 흔들어 놓으시는 거 아닌가. 도대체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10년 살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상상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을 만나려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때까지 있을까? 하나님 불러가셨을까? 아니면 열린교회는 여기 계속 있겠는가? 아니면 넓혔겠는가? 딴 데 갔겠는가? 아니면 내가 딴 데로 가고 여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목회를 할까? 뭐 궁금한 게 되게 많죠. 잘 안 보여요. 근데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도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 가지 분명해요. 10년 후에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심히 고달프고 괴로울 거라는 거. 그것만은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핵심 가치가 아니야. 그건 하나의 결과이고 뭐 그런 비전을 가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핵심 가치가 아니야. 핵심 가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10년 전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 더 많은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과 더 많이 함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더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 그렇게 살게 되면은 뒤를 회고할 때마다 이게 결코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신자의 시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정교리의 유용성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나 혹은 방종하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정절있게 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게 하시려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너무 놀랍다. 그러니까 오늘은 타락하자. 그러지 않는 나이군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나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중심에 있으니 유혹이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이 나를 완전히 인정하셨고 나는 결코 우연한 존재도 아니고 우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도 아니고 나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이 짜시고 그 계획대로 살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고 그 계획대로 살지 않을 때 나를 꾸짖으시고 인격적으로 설복시키셔서 당신의 계획대로 살게 하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이 손길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절 있는 삶을 살게 되지 절대로 방종하고 타락하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우리를 하여금 신자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저게 얼마나 커다란 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 생명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허비하고 있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에요. 그 내일을 못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 두근거리는 축복이고 특권이야. 이 날을 우리들이 아무렇게나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이 살아야 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우리들이 붙잡혀 있을 때에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놓아버리시면 우리의 부지런함도 헛것이요 우리의 결심도 헛것이요 우리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데려가며 왕노를 타던 악한 마귀의 세력은 등뼈가 분질러지고 나동그라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세상은 완전히 우리가 승리한 세상이 아니에요. 도처에 아직까지도 이 폭도들의 반란이 있고 여기저기에 테러의 위협이 상존해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항상 순종하며 살고 그 계시의 찬란한 빛 아래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또 살아가면 어려움이 없지만 불순종해서 홀로 교회 가운데서 떨어져 나아가고 예수님 손 놓고 세상 가운데 돌아다니면 얻어맞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직까지는 어두움이 있는 위험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는 죄와 유혹, 시련과 핍박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죽여도 끊임없이 죽지 않는 질긴 생명력을 가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타락한 성품 그리고 이것들을 꼬드기며 유혹하는 이 세상의 집요한 유혹과 그리고 도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시련과 박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려야 하는 그런 이별의 슬픔, 고통, 이런 수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안팎에서 작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를 부단히 빼앗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이 이렇게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도 그러나 또한 동시에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앙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늘 가지고 살기를 원했던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런 절대 의존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한다 그랬죠?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이 죄와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이미 이겼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기지 않은 처처의 위험과 도발이 도사리고 있고 마음의 죄와 영혼의 위협들이 남아있는 이때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의 믿음보다 강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 우리의 신앙보다 더 강한 이 세상의 유혹,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의 시험들을 우리들이 끊임없이 만나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의 붙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절대 의존의 마음으로 주님께 기대고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는 그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이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놀라운 이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났어도 그것이 영원한 패배와 멸망에 이르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생을 살아서 성화의 삶을 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사람은 못 되죠. 그때의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를 영광의 형체로 변케 하시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영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완전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결한 존재로 만들어서 흠 있고 때 많은 실패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자주 배반했던 그런 부족한 인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흠없고 티없는 자녀로 아버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모두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영광 가운데 드러날 그날을 꿈꾸면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도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목말라 하며 세상을 이길 거룩한 힘을 진리를 통해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이 지상에 남겨져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막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까지 우리의 몫에 대인 십자가를 그 험한 십자가를 우리 주님도 지셨으니 붙들고 끝까지 성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주님이 흠없고 티없는 자녀로 우리를 만드실 때까지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십자가 붙들고 험한 십자가 지고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약하여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때문에 안전함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흠없고 티없이 아버지 앞에 세우시는 그날까지 영광의 그날까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광의 날까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때까지 우리를 온전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예수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안에 살아있어서 언제나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드렸던 영광을 우리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같이 버러지만도 못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목매이는 사랑과 우리의 강팍한 가슴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셔서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다. 아멘.